그것은 사랑이었네. 그 언제 다시 만나 못다 한 말 전해볼까. 그리움만 남기고 떠나 너는 나의 아름다운 꿈. 사랑아 지금 너는 어디로 갔나. 나그네 발길을 옮기며 내 마음 속에 아픔만 주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. 다시 만나 못다 한 말 전해볼까. 그리움만 남기고 떠나 너는 나의 아름다운 꿈. 사랑아 지금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.